여기가 김영수 씨 댁 맞지요? 네, 그런데요. 누구시죠? 1번. 친구하고 같이 삽니다. 2번.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. 3번.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. 4번. 김영수 씨 지금 안 계신데요.